푸른 밤 종현입니다. 가수 이은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저는 뭔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뭔가가 되겠다 생각하면 오히려 그 생각에 갇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뭔가가 돼야겠다. 뭐든 해야겠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저는 솔직히요. 그렇게 목표의식을 갖고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뚜렷하면 더 열심히 할 거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계속 되뇌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실과 목표가 너무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라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울수록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좀 비워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11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9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베이루트의 No No No 였습니다. 관 섹션들이 너무 좋네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래요. 자, 오프닝에서 이은미 씨가 하신 이야기에 맞춰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표를 이렇게 뚜렷하게 설정을 하고서 한 해 한 해를 살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나를 도와주는 이들은 그 뚜렷한 목표를 또 가지고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가 저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저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서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둘 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떠한 뭐랄까 이번 연도 안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이번 연도 안에 노래를 뭐 50개 이상 쓰겠다. 발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서 데모로 50개 이상 만들겠다. 그런 되게 숫자적인 예. 물리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내가 뭐 뭔가 좀 발전을 해야겠다. 뭐 등등등. 뭐 이런 계획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해 줘야 또한 이 마음의 짐이라든지 그리고 힘들 때 또 날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또 표지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근데 가끔 그런 나의 목표들이 나를 짓눌러서 더 힘들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상황들에 따라서 나의 힘듦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작용하느냐에 따라 이 목표가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방법을 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이죠. 옥상 달빛에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오시고요.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루인미니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젊음의 행진에 초대합니다. 신보라, 정가희, 조형균, 박광선 씨 등 출연하시고요. 장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11월 19일 목요일 8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픈런으로 진행 중인 연극 옥탑방 고양이에도 초대합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장소는 대학로 틴틴홀입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정웰메이드, 다우닝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림앤 갤포스,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유씨의 그 타이틀곡 가져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유씨의 곡 이번에 나온 신곡 중에 한 곡을 또 오늘 너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들었던 재밌게 들었던 곡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Red Queen이라는 곡인데 자이언티 씨와 함께한 곡입니다. 그 이 곡에서는 되게 리듬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 섹션들, 악기와 함께 또 나오는 섹션들이 있는데 그 리듬에 맞춰서 멜로디와 함께 또 아이유 씨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너무 좋고요. 그 브릿지에 나오는 자이언티 씨의 부분도 너무 매력적이고 가사도 되게 재밌고 좀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뭔가 연예인을 바라보는 어떠한 가십의 대상? 대중들이 바라보는 가십의 대상을 또다시 또 바라보는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남 얘기 같지만은 않았던 또 그런 노래네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유의 Red Queen 듣고 오겠습니다. 난 어디 눈에 가늘게 선 빛발이 누가 그 이유를 물어 주려나 저기 왜 화를 내나요 저기요 앞을 쓴다 세운 그 여자의 붉은 머리 그보다 더 붉은 어디 아이유의 레드퀸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가사가 진짜 이게 집중해서 들으면 되게 슬픈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냥 모두 잊어버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씁쓸. 그러니까 레드퀸이라고 표현을 한 건 또 연예인이 없었던 예전 옛날을 보면은 또 그런 가십의 대상이 귀족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뭐 왕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어떤 유명한 유명인들 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까요? 4039님 학교 미술 수행으로 돌도장을 만들고 있어요. 뭘 새겨야 할지 생각을 하는데 푸른 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엉성한 솜씨로 열심히 새기고 있어요. 근데 리을을 거꾸로 파야 되니까 어렵기도 하고 계속 칼날이 무뎌져서 갈고 다시 새겨야 하지만 멋있는 작품이 나오면 쫑디도 좋아해 줄 거죠? 열심히 만들어서 꼭 자랑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돌도장을 또 이렇게 또 만드는군요. 저는 사실 만들어 본 기억이 없어서 예, 예쁘게 잘 만드시고요. 완성하시면 푸른밤에도 또 광 찍어서 한번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그래요. 반대로 봐야 되죠? 도장이니까. 쉽지 않겠네요. 백권철님. 아직도 윙윙거리는 모기를 잡다가 원룸 천장이 조금 부서졌어요. 천장이 얇은 석고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일 집주인이 보고 어떻게 할지 정하기로 했는데 잘 해결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유, 큰일이 아니길 바라고요. 다치시지 않으셨길 바라고. 아, 천장이 얇은 석고판으로 되어 있었군요. 방음도 잘 안 되겠네요. 이게 윙윙거리는 모기 때문에. 겨울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모기가 있죠. 또, 이, 모기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뛰어나더라고요. 예. 비 떨어질 때 모기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살아나는 방법이. 떨어지는, 이제 비가 이게 탁 떨어지면 그 빗방울에 순간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매달린대요. 그럼 이제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돌잖아요. 그럼 이제 수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지면에 떨어지기 한 6cm 전에 다시 그 빗방울에서 떨어져 나온대요. 그냥 비 맞고 하직을 하시지. 대단한 존재입니다. 2327님 미니 어플 보니까 예약 종료라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문득 인생에도 예약 종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승 지점이 정해져 있으면 힘내기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그걸 내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다면. 알 수 없는 미래가 갑갑한 새벽이라 푸념을 좀 해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 많이 겪으시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멈추고 끝내고 또다시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또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미래도 예견을 할 수 있어야 할 거고 어떤 그냥 그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봤던 그런 당연한 욕심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 푸른 밤에 그냥 보내주시고 서로 좀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좀 서로 위로하는 거죠. 뭐 힘내십시오. 송보영님. 쫑디, 저 제가 글을 개인 연재하는 플랫폼에서 제 연재 소설을 정기 구독하는 분이 생기셔서 첫 수익이 생겼어요. 바로 정산받을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원래 하고 싶었던 이 일을 안 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예, 뭐, 이 또 글 쓰는 일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일을 또 병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함께. 그래요. 이렇게 또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더 좋은,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이 많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의 소설일지. 예, 보영 씨. 축하드립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리안나의 Take a Bow 그리고 캐스커의 세상의 끝 듣겠습니다. 항상 좋을 것만 같은 연인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모습을 보면 애인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내 애인을 바꾸고 싶은 순간 언제일까요? 누굴 바꾸려고 하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안 할 것 같은 쿨한 여자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자, 연인이 바뀌기보단 스스로 먼저 바뀌려고 노력할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 생각은요? 봐요.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네. 아.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아. 자,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발 동동 굴리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온 연애. 자타 공인. 본인 인증, 연애상담 전문가 옥상달빛의 김윤주씨, 박세진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쫑디가 네. 청초해 수수해 보이지? 아, 그래요? 아, 머리 잘라서 그런가 봐요. 청초해 청초해. 아 근데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본 사람들마다 그 얘기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오, 네네, 청초해요. 감사합니다. 네. 머리 잘랐어요. 뭐야. 뭐야, 잘라먹기 뭐예요. 네. 색다른 느낌이 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더 소년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까? 연세부터 좋네, 좋네. 그런가? 아, 그렇습니까? 진짜 영혼 좀. 아, 이거 말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칭찬을 나 칭찬을 하얀 모에 아니 진짜 되게 오늘 많이 받아서 부끄러운 아, 상태에 부끄러워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앞서서 연인과 헤어질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면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뭐 한 경험 있으시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윤주 씨는 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뭐 세인 씨는 사람 쉽게 안 바뀐다. 맞아요. 그래서 빠이빠이 헤어졌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근데 바꾸고 싶은 순간이야 당연히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거고 네네네. 근데 세진이 말대로 뭐 내가 이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고 싶으면 그걸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뀌면 내가 상대가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네라고 느끼면 바뀌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세진이 말대로 안녕하는 거고 네네. 뭐 세진 씨도 같은 마음이신 건가요? 네. 아니면은 처음부터 안 바뀌어도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쵸. 네. 아니면 바뀌어도 뭐. 그냥 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좀 사랑을 좀 되게 맹목적으로 좀 믿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사랑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네네. 저는 날 바꾸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바꿔주는 게. 맞아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내가 바뀌는 건 괜찮은데. 네. 상대방을 바뀌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억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진짜 그런 게 싫었는데 그것까지 좋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내가 있고 변한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없더라고. 그럼 바뀌어봐요. 그게 아닌가 봐요. 제가 틀리지 않았길 제발 저의 맹목적 믿음이 틀리지 않았길 바랍니다. 맹목적.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네네. 고민은 저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아닙니다. 예, 저만 혼자해서 어쨌든 그래요. 노래 듣고 와서 예, 사연 계속 만나겠습니다. U2의 Song for Someone 듣고 오겠습니다. need to be. If there is a light you can't always see, and there is a world we can't always be. If there is a kiss I stole from your mouth, and there is a light, don't let it go out. 유투의 Song for Someon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듣고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연을 한번 만나보죠. 네. 자, SC가 일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로 28이고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를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지는 7개월 정도 됐고요. 성격이 굉장히 울고든 편이라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덜렁거리고 기분파인 저보단 뭐든지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자기 얘기를 하기보단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상해요. 얼마 전부터는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가끔 기분이 우울하거나 지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남자친구에게 넋두리처럼 얘기를 하면 남친은 그런 저를 이해를 못해줘요. 나 요즘 너무 기분이 우울해. 왜? 왜 기분이 우울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꼭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날 있잖아. 그래? 나는 근데 솔직히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우울하다고 하는 거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그것도 약간 허세 아닌가? 난 그렇게 기분대로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별로인 것 같아. 너도 괜히 그러진 마.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근데 전혀 기분을 이해해주지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들조차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남친을 보면서 그 이후엔 우울의 우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가끔은 우리가 연인 사이인지 선생님과 제자 사이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요, 우리 그냥 둘 얘기만 하면 안 될까? 회사 얘기는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 우리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직종도 아닌데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우리 둘 얘기만 하자. 결국 우울에 이어서 회사 얘기도 금지어가 됐습니다. 우리 사이에 집중하자는 건 좋지만 좀 너무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주말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남자친구랑 같이 갔는데요. 친구들한테 처음으로 남자친구라고 소개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모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결혼식 얘기도 하면서 친구들 이야기를 꺼냈죠. 내 친구가 자기 완전 괜찮대. 그래? 잘 봐줘서 고맙네. 그래. 다음에 걔 남친이랑 같이 커플로 한번 만나자. 걔가 나 대학 동기인데 학교에서 완전 유명한 CC잖아. 군대도 다 기다리고 진짜 완전 장난 아니야. 자기야, 내 얘기 듣고 있어? 근데 왜 자꾸 친구 얘기해? 우리 얘기하자니까. 친구 얘기도 안 되고 회사 아니, 얘기도 안 되고 우울하다는 얘기도 하지 마. 아니, 여보세요. 친구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우리 얘기만 하지. 우리 아니, 얘기만 그럼 해.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내던가. 만나면 말도 잘 안 하면서 왜 맨날 말도 못하게 해. 나 원래 말이 없는 편이야. 결국 기분 좋게 결혼식까지 다녀와서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남들 이야기하기 싫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도대체 우리 얘기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다고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우리 얘기만 하자는 남자친구가 답답합니다. 그냥 제가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 남자친구, 세 분은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 네네.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남 얘기할 때 이 시간이 아까운 거지. 내가 굳이 뭐 이런 관심 없는 사람들 얘기를 뭐 해서 무엇하나? 재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되게 무엇하나? 정말 무엇하나라는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네. 남성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래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티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티를 내지 않지만 속마음은 이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엇하나? 네 우울한 거 다 허세야.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우울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런 거 되게 우울한 사람이어서 우울에 대한 뭔가 리스펙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거든요. 네, 그치, 그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우리 얘기가 이 사람이 얘기고 이 사람이 얘기가 나의 얘기고 그럼 우리 얘기가 되는 건데 그 경계선 자체가 조금은 되게 높으신 분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제 사랑한 이의 입을 거쳐도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인이든 뭐 친구든 있잖아, 걔 있잖아, 누가 그랬었대, 막 그런 일이 있었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걔가 언제 술 먹고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얘기하자 그냥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이런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소문 사연자네. 얘기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소문이라든지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내가 예를 들면 뭐 너 누구 알지? 걔가 누구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런 류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야 난 듣고 싶지 않아 우리 얘기하자 우리 얘기.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괜히 알았을 때 그럼 예를 들면 그 우리 얘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우리 얘기라는 게 저는 다른 사람 연애사만 아니면 연애사 혹은 안 좋은 소문만 아니면 다 괜찮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런 얘기만 아니면 남은 다른 얘기는 다 우리 얘기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얘기가 퍼지고 퍼져서 결국에는 또 안 좋은 이야기로 퍼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얘기가 아닌 걸로 이제 하기 위해서 남 뒷담 하나 이런 거는 네, 그런 것들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근데 그것도 되게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저는 저도 사람 뒷담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재미도 없을 뿐더러 약간 유익하지 않은 얘기여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가 재밌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밌을 때 있지. 정말 약간 너무 내 측근이라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다거나 그랬을 때 저도 정열이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열이는 자기 나름의 그 친구들과의 뒷담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네네네. 근데 좀 약간 이런 걸 그러니까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해요. 술도 안 먹고 이러니까 남자들끼리 네.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런 데서 있었던 일은 나한테 잘 얘기하는데 내가 있었던 얘기를 하면은 확실한 거 아니잖아. 너무 섭섭한 거예요. 지는 다 얘기하면서. 내가 뭐 진짜 1년에 한 번 욕했는데. 맞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욕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럼 서운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아니. 뭐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섭섭해서 얘기 안 해. 그다음부터는. 싸웠어. 아니 싸우진 않고 그냥 얘기 안 할래 그냥.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좀 초점이 다른 것 같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좀 되게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뭔가 움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애인과 있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 확실한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괜히 반대되는 입장을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남자랑 여자의 다른 점이 남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결론을 내주고 뭔가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하는 게 있는 반면 문제 해결. 여자는 그냥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원하는 것을 또 찾아낼 수 없는 거고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더 싸울 수 있는 거. 그냥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만 얘기를 했어도 분명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정도만 해도 그래서 되는데. 그 말이 있나 보다. 진짜? 와. 그러니까요. 이세 단어만 알면 그 정도만 해줘도 분명히 여자들은 좋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랑 또 다르게 어쨌건 이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얘기가 어떤 건지 얘기를 좀 해줘. 그래요. 남자 남성분에게 네네네.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우리 얘기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한데 그럼 친구 얘기도 할 수 없는 거냐 그럼 가족 얘기도 할 수 없는 거냐 아니면 본인이 선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건 되니 이건 되니 그래프 뭐 약간...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프는...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우리의 교집합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의 교집합을 근데 나의 여집합도 약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게 또 사랑이고 그렇죠. 그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성적이면 사실 있던 정마저도 떠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세진 씨는 네 근데 약간 이런 사람 같아요. 평소에도? 그게 꼭 나라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모든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이것도 못 바꾸지. 왜냐하면 자기 성품이니까 그게. 이런.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얘기합시다. 회사에서 갑자기 내가 말이야? 집에서? 아 회사 일만 얘기합시다. 네. 가족들과 가족 일만 얘기합시다. 제 생각에는 이제 윤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얘기냐 그걸 물어본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되면은 조금 더 만나시고 그게 뭐 말이 안 된다. 또 바로 또. 그러면 또 이제 빠이빠이. 아, 뭐 즐겨 만났으면 적당했다. 네. 나쁘지 않았다. 그래요. 아 왜냐면 이게 분명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일단 이해를 전혀 못하잖아요. 남자친구가 맞아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해요. 인사에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걸 허세라고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할 얘기가 뚝뚝 끼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허세면 또 어때? 그냥 좀 받아주면 되지. 아니 허세 좀 그런 날에 그럼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맨날 기분 좋아야 되냐고. 두 분 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너무 기분 좋으면 그거 허세야. 너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척해? 어. 영을 유지해. 적당. 영을 유지해. 적당 선을 지켜주길 바래. 영을 유지해. 괜찮다. 난 그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 별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기계를 만나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사연 보내주신 분 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한 번은 그 우리 얘기의 기준점에 대해서 맞아요. 서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확립을 시켜놓고 네, 일단 화내지 말고요. 그래요, 그래요. 화내지 않고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예,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자, 여기서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부로 마무리하고 3부에서 짧은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윤덕원의 흐린 길 듣겠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선 조심스레 걸어도 눈물이 날 만큼 눈앞이 흐리다 먼지 날리는 그 위에서 표정들이 어두워 숨 쉬기 힘들 만큼 눈앞이 흐리다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숨을 참고 가며 그 어디에서 잠시 맑은 공기를 마실까 우리의 갈 곳은 이 흐린 길에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너에게 먼저 말해줄 텐데 좁은 길 한가운데에서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너 보면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의 소운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만나볼까요? 네, 안녕. 9708님. 동아리 선배에게 고백하고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계속 서먹하게 있다가 톡할 일이 생겨서 하게 됐는데 정말 싫은 거면 철벽을 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저번엔 집에도 데려다줬는데 자기는 동아리 CC가 힘들다면서 저보고 장난식으로 동아리 나갈래? 하면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 동아리 혼자 나가기 혼자 나가기 애매해서 동아리 내쫓으려고 하시는 어떠한 앞장서 달라고 하는 장난이고요. 아, 너 나가는 김에 나도 나간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너가 한번 물꼬로 틀어주면 내가 널 이을게. 그 파도를 타고 나도 함께 나가볼게. 그렇게 아니고요. 그냥 막 엄청 마음이 있어서 하는 행동 같진 않은데요. 저는. 날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심심풀이. 약간의 이용. 약간의 어떠한 심심함을 헛헛함을 달래는 이야기. 동아리 나갈래가 같이 시시하자는 뜻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나 이제 이해했네. 알겠습니다. 아니, 되게 금 정색하면서 동아리 좀 나가줄래? 너가 있어 불편하다. 자, 다음 사연이요. 4336님. 제가 호감이 있는 대학과 선배가 톡으로 아낀다. 애정 표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얘기하면서 가끔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는데 먼저 연락 오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요. 근데 연락하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 선배 심리는 뭘까요? 제가 먼저 호감 표시를 해도 될까요? 안돼요. 노노 이런 친구예요. 진짜요? 우와. 진짜 이상하다. 저랑 정말 생각이 다르네요. 왜요? 해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낀다, 애정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원래 휴대폰을 잘 안 만지는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없대잖아요. 난 거기에서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먼저 확실히 관심 있다면 휴대폰을 안 만지는 사람이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표현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낀다, 애정 표현이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애정 표현이다. 애정 표현이다. 이것은 애정 표현이다. 선배 갑자기 왜 손잡아요? 이것은 애정 표현이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별로예요. 저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이요. 3708님. 남친도 아니면서 말로는 친구라고 강조를 하면서 딱히 썸 타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저한테 일찍 집에 들어가라. 누구 만나니? 아직 왜 안 자? 등등 이런 간섭을 합니다. 아빠인 줄 왜 이러는 걸까요? 관심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관심이죠. 아, 이렇게 보면 또 연락이 또 관심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맞아, 맞아, 마음이 맞아. 없으면 이럴 수 없죠. 아, 정말 제가 연애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나 보다. 전혀 모르겠네요. 연애 코너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배울만 하는데. 지금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좀 관심이 있으면 아무래도 근데 또 사람 계속 궁금하잖아요. 아, 그 상대방에 따라 좀 바뀌는 타입이구나. 네.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어쨌건 연락을 그게 조금 줄더라도 네. 적더라도 생각은 난다. 계속 궁금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겠죠. 당연하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이분도 약간 관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2919님. 오랫동안 알던 사이인 남자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그가 여자친구 없을 때 제가 사귀자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황을 핑계대면서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뒤 또 다른 여친이 생기더군요. 근데도 저를 가끔 만나곤 했어요. 몇 달 전에는 잠시 제가 사는 곳에 놀러와서는 뜬금없이 선물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에게 기대감이 생기네요. 이 남자 저랑 뭐 하자는 걸까요? 리프레시 하는 거 아닐까요? 뭘까? 근데 진짜 이상하네요, 이분. 그러게요. 그냥 나 같기는 그렇고. 게륵, 또 나온 게륵인가요? 게륵인가요? 또 확실히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갈비?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또 여친이 생기는 거는 내가 이 여자라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자존심 상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이 가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기대감 생길 순 있지만 더 커지지 않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러다가 마음 커지면 진짜 상처 그래, 너무 맞아. 크게 받을 것 상처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지 않는 이상은 네, 맞아요. 지금은 뭐 딱히 뭔가 이 상황에서 또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나 봐요, 이 남자분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날 그러네, 좋아해주는 그러네. 애니까 뜬금없이 선물을 주면 좋아하겠지. 그런 다음에 또 까먹고 다른 여자애랑 놀다가 애들이요? 갑자기 그 정도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 그동안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나쁘네요, 이 사람. 근데 뭐 나쁘다기보다는 자신감이 너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확신이 있나 봐요. 이 여자분한테. 여기서 만약에 정말 이 남자가 너무 좋다면 여기서 진짜 연락을 뚝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남자가 안절부절 할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사연이요. 백이덕 씨가요. 여자친구랑 곧 2000일인데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벤트 같은 걸 해야 될까요? 되게 고민되네요. 옥달 누님들은 기념일날 받아본 선물 중에서 어떤 게 좋으셨나요? 뭐가 좋으셨어요? 한숨만. 일단 그거 기본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남자친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거를 물어본다던가 너무 대놓고 물어보진 말고 요즘에 뭐가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그런 것들. 그거는 일단 감사하면서 받긴 받는데 누구든 나에게 할 수 있는 선물. 아니 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닌. 아 그걸 떠나서 뭐 이런 걸 나 필요도 없는데 이거 왜 줬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는 선물들이 있어요. 이거 주면 맞아요, 좋아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근데 일단 고맙긴 하지만 그 마음이 네. 그래도 진짜 여자친구 좋아하면은 요즘에 무슨 뭐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뭘 즐겨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 게 그런 게 물어본다기보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관심 있었는지를 말 안 해도 안다면 그게 진짜 감동인 것 같아요. 선물 기념일 선물 같은 건 뭔가 되게 서로 간의 이야기를 담은 걸 줘도 너무 좋겠지만 그냥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뭔가 되게 빠져있는 무언가를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요. 물어보지 않고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막 뭔가 요리에 빠졌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요리에 대한 뭐 필요한 기기들이라든지 아니 뭐 그릇이나 컵이나 이런 것만 해줘도 엄청 세트로 빡 해갖고 빡 엄청 좋아하죠. 빡 세트 빡 그치 설거지 그게... 세트까지 빡 그런 게 진짜 방금이야. 카드까지 빡 그러니까 그런 걸 주면 진짜 좋아할 텐데. 자 다음 사연이요. 아 오늘 기계예요? 아 너무 건조한데? 아 뭐 손으로 아 그게 아니라 부러워서요. 2000일인데요. 오늘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아요. 예. 그렇구나. 생각보다. 네. 권윤지님은요, 갓 100일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인데요. 한 달 전쯤부터 남자친구랑 미친 듯이 싸워서 너무 힘들어요. 한 번 싸우면 서로 연락 안 하는 게 며칠간 지속돼서 너무 지치네요. 근데 이상한 건 보통 남자들은 화해할 땐 만나려고 하는데 제 남자친구는 전혀 안 그래요. 헤어지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나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때요? 화해할 때 안 만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연락 혹은 자존심 너무 세고 나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는 내가 너무 알겠어요. 날 싫어해서 지금 싸워서 저기 그 화해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야? 자존심 세우는 자존심? 거예요? 성격이 이런 거야. 아 진짜 성질 머리가 이런 거예요. 그냥 모진 성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지 그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나 진짜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이거 못 넘어가. 그러면은 그냥 계속. 그렇군요. 네, 그런 거. 아 정말 자존심이 너무 세면은 이제 화해할 때 만나고 그러면은 미안하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최악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아 옛날 얘기 막. 옛날 얘기를 꺼낸다거나 그때 나 섭섭했어라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사과를 해야지만 이 상황이 종결되는 그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별로네요. 그러게요. 다음 사연이요? 네. 네, 9975님이요. 친구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가 무슨 소리야 이게?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 되게 먼 사람. 완전 남이. 예.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가 제 목소리가 귀엽다면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번호 달라고 자기랑 문자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번호 주고 연락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만 듣고 이 친구가 저한테 관심을 보인 거잖아요. 저도 이 친구가 참 좋은데 걔가 나중에 제 얼굴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돼요.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중1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귀여운 이런 네. 이제 주고받음은 막 서른 하나면 어떻게 해요? 막 완전 저보다 훨씬 형이고 두 분보다 훨씬 그럼 굉장히 주시고. 순수한 굉장히 순수한 목소리에도 빠질 수 있는 순수함. 제 생각에는 이제 한 10대 중후반일 것 같은데요. 뭐 연애라는 게 사실 뭐 목소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로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또 두 분이서 이제 나눈 이야기들이 있고 또 본인은 또 마음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다 보면 얼굴 보시고 그러겠죠. 근데 남자분이 아마 SNS를 통해서 9975님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혹은 SNS에 얼굴이 없다면? 그런 근데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뭐 목소리 때문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런 상황이 있다가 얼굴을 보고 진짜 배가가 된 적이 있어요. 엄청 더 훨씬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더 폭발했어요. 너무 좋아서 폭발 폭죽 팡팡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너무 이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송이진 그리고 울티가 함께한 너에게 닿기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했던 날들 너와의 시간을 두 눈을 감고 난 기억해 이 기다림의 끝에 네가 있는 걸까 망설이다 하지 못했던 말 누가 있어 망설여왔던 말을 해 꽉 잡은 손 이제는 놓지 않을래 Listen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됐었던 그 마지막 너가 돌아서 까지게 불러 떠나지 마 망설이는 동안 넌 멀어졌지 한 걸음씩 바라만 봤어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작은 나의 손을 건네올게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달려가 지금 조금 더 순간을 위해 긴 시간을 달려왔어 너의 사랑이 내게 과분했단 걸 알았어 좀 늦었지만 너와의 추억을 그저 지나 날로 두고 싶진 않아 쉼없이 떠왔지만 yeah. 꽉 잡은 손 이제는 놓지 않을래 기다리게 한 만큼 노력을 할게 너가 나를 불러왔던 만큼 노래 부를게 조금 더 yeah.